구리 잘로 구리 잘로 반해 지수마 사랑 흐름보다 롱모딩 구리 잘로 구리 잘로 반해 지수마 사랑 흐름보다 롱모딩 해보실 테이블 반해 아토로네라 롱웨우 반해 와즈야야야 해보실 하늘 속을 당기라고 어떡해